just reminiscing a little bit. 가을의 노래 김춘경. 가을은 살포시 눈을 감으면 사랑 노래 들려준다. 가슴에 정을 매단 사랑, 짝을 찾아 달려오듯 기쁜 소리로 뛰어온다. 사방에 울려 퍼진 메아리, 작은 미소만 남겨둔 채 슬며시 달아날 때면 서걱대는 갈대밭에 쓰러진 마음 하나, 긴 강물에 밤새 뒤척여도 떨어지는 단풍잎에 흐느끼는 가슴 하나, 온종일 거리를 휘날려도 가을은 살며시 눈을 감고 사랑 노래 들려준다. 가리마